반주원한 뭉치 뱉어줘야 할 때 비슷한 것들로 이목을 거하는 집 보자니 어린 형 눈엔 귀엽게 쿵짝 마셔 보내하니 더 real than Eskimo 따르지 않을 해먼 맥집 프로스피싱 같은 포장된 말 호기심보단 불신리 특별한 예관 하나 가제 재능으로부터 데뷔까지와 전국 꿈나무 지망 생존겠던 나 2017, 17 we met you make it on 다른 느낌이 쫄려 수 없이 빼기도 꽉 찬 어상고만 그럴싸하게 웃긴 목경 훑고 땀 훑고 땀 훑고 땀 훑고 땀 활발한 주동이 따박따박 야채까지 한 놈들 쳐내 내 꽃방울이 피우기 위해 진정성 없이 내놓으니 헐뜯지 증명의 스케줄 저저 시장처럼 비어있지 5 years ago 쓴 고생하고 로스코 하지 않으려 이 악으로 내 입으로 나주까지 줘 티끌만한 노력 뒷내는 너희와 달리 재산으로 결과 보여주는 나 차요 자리가 보아 한 글자마다 진품 명품 아무나 들어봐도 느껴지는 전율 내가 하는 말마다 다들 좋지 그럼 shit 어이가 없네 욕심많은 미성년자의 독식 너의 성공 따위 요즘 설 같아 상관없지 차별과 도치 같은 탑에 올라도 특이한 나의 수족같은 나 돈 옆에서 역사인 난 머피사이 사탑